무슨 소리들어? 어느덧 우리의 사랑에 먹구름이 몰려와 이제 다시 널 볼 수 없는 곳으로 한없이 아주 한없이 그렇게 난 내 아름다운 두 눈을 보면서 날 버린 너의 마지막 입술 위로 내 소원 빌던 서러운 길 너무 아픈 날 사랑하겠지 죽도록 그 입술에 눈물로 젖어가며 날 부를 때 이미 추억에 이제 잠시 한없던 우리 사랑 어느 비오는 날 살며시 내 손 잡아줄 때 내 맘이 하얀 사랑으로 물들던 그때부터 눈물 도는 사랑 기억해 날 버려 내 눈물조차 잊어 널 사랑한 모두 다 또 다른 서러운 기도 속에 너무 아픈 날 사랑하겠지 죽도록